서양에서 근대라고 하는 사회가 시작될 때는 항상 그 근대라고 하는 사회가 그것에 선행하는 중세사회하고 어떤 연관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세시대는 한마디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지배한 시대예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즉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무슨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신앙이 우리들로 하여금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데 방해를 하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가령 내가 핸드폰을 써야 되겠는데 핸드폰을 쓰면 이게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물론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극히 심한 광신도들 있잖아. 지극히 심한 광신도들이 있긴 있어. 근데 그런 광신도는 어디에나 있죠. 그건 뭐 우리가 용서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나? 없어? 있어? 핸드폰하고 하느님의 뜻하고 연결시키는 사람 있어? 피정 가서? 예. 어때? 구체적인 사례를 그 뭐 특히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얘기해봐. 연결까지는 안 하고 그런 거 거부하는. 기계 문명을. 예. 그런 분들이 있구나. 있다는 사례가 하나 보고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아미쉬라고 하는 교파가 있어요. 아미쉬 교파라고. 제임스 미치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친 아이가 아닙니다 이게. 제임스 미치너라는 소설가 아세요? 아는 분 있어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연락해요? 동창이에요? 네? 소설가예요. 소설가라니까 자꾸. 네, 제임스 미치너가 쓴 소설 중에는 소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소설이에요. 열린 책들에서 나왔습니다. 옛날엔 두 권으로, 한 권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또 판가리 갖고 두 권으로 내죠. 열린 책들 미워 죽겠어. 그냥 한 권으로 내다가, 그냥 두 권으로 내다가, 나쁜 새끼들. 소설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소설가가, 제임스 미치너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거 소설 읽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소설이라는 소설을. 저분밖에 없어요? 읽어봤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소설을 왜 읽으셨어요? 누가 재밌다고 그래서 읽었는데 재미없었다. 재밌었어요.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그 책을 하나 만드는 거에 있어서 예. 그 편집자와 저자와 비평가 이 세 명이 나오죠. 다르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네. 거기서 비평가가 하는 말 중에 아주 그 굉장히 멋진 말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리스 신화에서 아트레우스가 여기에 아트레우스가의 그 말하자면 중요한 남자 주인공이 바로 아가멤논이죠. 그 트로이 전쟁의 연합군 총대장 아가멤논. 아가멤논이 출정을 할 때 자기 딸 이피게니아를 갖다가 물에다 던지고 출정을 했죠. 그래야 이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멤논의 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여동생이 또 헬레네잖아요. 얽히고 설켰지. 그래가지고 클리타임네스트라의 개 같은 새끼 딸을 죽이고 가다니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감통을 저지르고 막 뭐 저쩌고 이런 얘기 아주 벌써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평가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도덕 관점에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드라마를 만드는 힘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비평가 하는 얘기 중에. 근데 제가 이제 제임스 미친의 소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제임스 미친의 소설에 보면은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미시교도거든요. 아미시교.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한 정파예요. 기독교의 한 정파 아미시교인데 그 소설의 배경이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아미시교도들이 살아요. 지금도 산다고 합니다. 아미시교도들의 특징이 뭐냐? 아미시교도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달린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바지에 자꾸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추로 합니다. 그리고 멜빵을,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다. 멜빵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종족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눈썹이 하얗습니다. 이게 속눈썹이 하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목공에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계 문명을 거부해요.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기계 문명을 거부합니다.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암시교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아메리카에 가면 멕시코, 유카탄 반도, 그 멕시코에서, 멕시코하고 베네수엘라 사이에 벨리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회사일로 벨리즈에 간 적이 있어요. 그거 갔더니, 벨리즈 시티, 읍내 장터에 암시교도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차를 타고. 거의, 뭐, 아나크로니스틱 합니다. 정말 시대적. 마차를 타고 눈썹이 하얀 애들이 멜빵을 한 나한테 이제, 나타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제가 그런 데 가면 머리가 길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지인인 줄 알아요. 저는 어딜 가나 관광객이 될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 사람. 독일에 가도 이탈리아 사람. 저는 이제 유럽에 가면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이게 이탈리아 남부 쪽에서 이탈리아는 이렇게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남부와 북부가 있는데 남부 쪽이 좀 양아치고 시실리 입장이잖아요. 북부 쪽이 좀 세련되잖아요. 밀라노. 근데 이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뭐 사르디냐 이런 데 안토니오 그람시의 고향이잖아요. 이런 데 출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사촌 형 집이 그때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는데 형이 사는 그 타운하우스의 그 옆집이 우리 형네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그 남자가 나와서 뭐라고 한대요. 독일 사람들 주변에 시끄러운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 유연아, 저 새끼 좀 어떻게 좀 해버려라. 아,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곧 떠날 놈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길래, 이 한국말로도 욕을 하면 다 욕인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카 아이들을 데리고, 조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형수 대신에 애들을 이제 픽업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삼촌, 그래서 이렇게 깡충깡충. 왜 애들은 이렇게 깡충깡충 뛸지 몰라. 그냥 점잖게 걸어가자. 그래도 깡충깡충 뛰는 거. 그러니까 그 남자가 딱 나타났어. 나타나죠.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뭐 히틀러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욕을 갖다 한 5분 동안. 머리카락을, 그때는 머리가 팍! 그렇지. 했더니 머리카락이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카들한테 마음껏 떠들어 삼촌이 있는 동안에 삼촌이 이탈리아냐 이러면서 옆구리에서 총만 안 나왔지 뭐 우리는 바로 그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피아들이 즐겨 마피아들이 쫄병이 딱 들어가면은 마피아들이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인턴 교육, 인턴 사원 교육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죠. 항상 우리는 고객들에게 마피아들도 고객 개념이 있어요. CRM, 커스터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객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마피아 두목들이 이렇게 중간 보스들이 인턴 사원 교육시키는 그 사람들이 이제 고객에게 친절하게 말하라. 총을 머리에 대고 이렇게. 이런 격언들이 있습니다. 마피아들의 격언이. 근데 어쨌든 이 아미시 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현대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여러분들이 이걸 상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대 초에 1500년대에 유럽 사람들이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이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가령 그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서양에서 근대 초 이제 근대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근대 넓은 의미에서 아주 1600년대부터 또는 그 이전에 1500년부터 지금까지의 20세기까지의 근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500년대 근대 초에 근대화다 이제 근대화다 조국 근대화가 아닙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근대화 그러면 새마을운동을 얘기하죠. 조국 근대화, 마을길도 높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양에서 근대화를 이룬다 그럴 때 근대화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신학화. 탈신학화. 근데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무엇에 벗어난다. 근데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세속화. 뭐든지 신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단테와 마키아벨리는 거리가 시대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단테는 중세 말의 피렌체 사람이라면, 중세 말의 자유도시 피렌체. 그리고 단테의 신곡은 신을 향해 가는 길이죠. 마키아벨리는 근대 초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신 얘기가 없어. 완전히 세속화된 인간이. 이게 근대라는. 제일 먼저, 근대화다. 서양에서 근대화다. 그럼 세속화를 생각해야 돼. 세속화 과정이. 그러면 신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근데 거의 한 5, 600년 전, 더 길게는 중세 1000년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호이징가, 이탈리아의, 아니, 저기,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호이징가가 쓴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을 보면, 사서 읽어도 되고, 빌려서 읽어도 됩니다.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을 보면, 중세 사람들이 얼마나 신 중심의 세계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좀, 밥맛 없지만, 그래도 연기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줄리엣 비노시. 전 싫어해요. 니네는 야쿱이 최고야. 줄리엣 비노시 알아요? 체제? 몰라? 지금 좀 줄리엣 비노시 좀 닮았는데 뭐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 지금 그럼 부담스러울 거야. 줄리엣 비노시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세 글자 안티고네 얘기해봐. 줄리엣 비노시가 나온 영화 프랑스. 그럼 줄리엣 비노시가 그러면은 뭐 가본 공화국의 배우겠습니까? 아, 참나 이번에 봉고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 세 글자 모르겠어요. 네? 세 글자? 뭐 추격자라든가. 줄리엣 비노시 나온 영화 뭐예요? 예? 네? 초콜릿. 아,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을 여기 어쨌든 가진 수단을 다 해서 빌려서든 어쨌든 보세요 한번. 초콜릿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고 경건한 마을에 신부님의 말씀이라면 껍벅 죽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줄리엣 비노시가 딸을 하나 데리고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초콜릿 가게를 열었어요. 허벅지가 드러나는 옷을 가끔 입지요. 이 동네가 아사리판이 됩니다. 사람들이 초콜릿 가게 앞에 지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막꼬미 봅니다. 계속 뭐야 이렇게 봅니다. 초콜릿을 한번 먹으니 뿅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해도 말들을 안 들어. 초콜릿 계속 초콜릿 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양 근대 사회, 지금 호이징가가 말하는 중세의 가을은 줄리엣 비노시의 초콜릿 줄리엣 비노시가 나타나기 전에 동네야. 일주일 내내 조용해. 농경 사회잖아요. 농사 짓는데 우리처럼 농가 원령가를 부르거나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어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그러나 조용해. 근데 일요일 날이면 성당에서 짱그랑 종 친단 말이죠. 제일 시끄러운 소리가 성당의 종소리밖에 없는 나라야. 동네. 이해가 돼요? 그 조용한 땡그랑. 그러니까 호이징가가 중세 가을에서 그 중세의 고요한 그 마을 풍경들을 갖다 너무나 섬세하게 소설을 해놨어. 이 책도 한번 보셔야 돼. 이게. 그러면 초콜릿! 그래서 세속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서 그 땡그랑 종소리만 듣고 살던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벗어났어. 벗어났는데 그러면 신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뭘 믿을 게 없잖아요. 이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기준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르네상스. 그죠? 르네상스라는 게 사람은 기준이 없이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다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규범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특히 많이 사람들에게 된 게 이제 스토학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재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르네상스, 세속화 다음에. 그러면 이걸 고대 그리스 로마 이거는 여기 탈신학과 세속화에서 여기를 이제 우리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다 이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이 내려준 계시에 얽매이지 않은 인간 이게 바로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것에 근거해서 세상을 다시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인간의 이제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신에게 의존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 그런 자립적 존재로서의 인간, 자립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립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탐구가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새롭게. 인간에 대한 탐구가 새롭게 시작돼. 인간뿐만 아니라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탐구도 새롭게 시작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넓은 의미에 제가 분명했어요. 넓은 의미의 자연과학적 방법들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슈퍼스타가 이탈리아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갈릴레이. 영국에서의 슈퍼스타는 뉴턴. 프랑스에서의 슈퍼스타는 데카르트. 이 사람들이 이제 17세기에 나타난 사람들이.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우리가 다음 달에 읽잖아요. 왜?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겠죠? 마키아벨리 다음번이라는 얘기예요. 시대적으로 봐도 그렇고 바로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지금 요 자연과학적 방법 이전에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 자리에 르네상스 요 틈에 요 틈에 있다면 요 다음이 뉴턴, 데카르트, 갈릴레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근대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럼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과학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과학혁명을 했는가?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론을 신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찾다 보니까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게 바로 근대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여기. 그러니까 세속화, 그 다음에 인본주의, 자연과학적 방법. 자연과학적 방법. 요 세 가지가 말하자면 근대 초에 1500년부터 1700년대까지 요 근대 초기에를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마키아벨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그랬어요. 신의 계시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간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곧바로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야 된대요. 새롭게. 그전에는 그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십계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또는 도덕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에는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신얘기가 없는 거야. 이게 신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세속화된 세계에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나타나는 이 사람이 찬양하는 군주는 두 발로 지 발로 서는 사람이야. 왕국을 세습하지도 않아. 새로운 군주, 새로운 영토를 만드는 새로운 군주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포르투나, 행운에게 의존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비루트, 나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주. 절대 왕정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신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키아벨리 바로 요 사람이 이 군주론 요 시대 바로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 있었죠. 그것을 본따서 이 사람은 로마사 논거 첫머리에 나는 이제 세계와 인간을 생각해보는 새로운 방법과 체계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신곡 마지막 시간에는 이게 양아치의 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이 양아치들이 훌륭한 점이 뭐냐, 나는 더 이상 윗선에서 내려오는 윗선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윗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말인 거야. 나 신경 쫙 안 쓰고 이 세계를 내 두 발로 곳곳이 딛고 서서 내 눈으로 본 것을 확인하고 내가 확인하고 틀림없다고 검증된 것만을 믿고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기준을 세워서 해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요 세속화라고 하는 거, 인본주의, 여기, 요 자연과학적 방법 요거는 마키아벨리에 이어서 마키아벨리가 여기쯤에 이제 마키아벨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마키아벨리에 이어서 요런 방법론을 체계화해서 정치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가 한 단계 요거는 조금 마키아벨리 이후 시대고 여기까지 군주론 헌정사를 펴세요. 이제 이 책이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책이 쓰였는지 이제 딱 짐작이 되죠? 짐작이 되세요? 네. 헌정사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로렌츠 데 메디치 전학께 올리는 글. 제가 요즘에 이태리어 공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태리어를 발음할 때 제가 좀 발음이 굴러가더라도 언짢아 하지 마세요. 역겨워하지 마시고. 저도 제 일생 이렇게 굴려보긴 처음입니다만은 어쨌든 할 때까지는 해볼 참입니다. 역겨워하지 마시고. 자, 헌정사부터 봅니다. 헌정사가 중요합니다. 이 헌정사는 그 마키아벨리가 로렌츠 도 메디치 전하에게 올리는 걸 이렇게 돼 있는데 헌정사가 우리는 저자가 책을 쓰면 저자 서문이 있는데 누구에게 바치는 글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헌정사, 이 데카르트의 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마키아벨리의 책도 그렇고 대개 헌정사가 딸려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헌정사를 잘 읽음으로써 이 책이 이 사람이 어떤 시각에서 이 책을 쓰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헌정사를 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군주의 총애를 구하는 이들은 거기서부터 되었어요. 군주의 총애를 구하는 이들은 귀중한 것이나 기뻐할 것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한다. 근데 거기서 선호줄 내려면 위대한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지식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위대한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위대한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다. 물리학과 이렇게 늦었어. 어? 술 먹지 마라. 나 술 먹지 마라. 얼굴 벌게가지고 막. 때 되면 빠르바로 공부하러 와야지. 그래서 지금 이 책은 한마디로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로는 군주에게 메디치 전학에 올리는 글이잖아요. 바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뭐가 들어, 무슨 내용이 들었냐.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위대한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식을 얻게 해주겠다, 말씀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저는 이 저작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제를 기술하고 꾸미기 위해서 동원화된 과장된 구절이나 고상하고 화려한 단어 그리고 그 어떤 다른 수식이나 외양상의 장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저작이 오직 다양한 소재와 진지한 주제로서 그 가치를 존중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마키아벨리는 나는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썼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저작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단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즉 고지 곧대로 있는 것만 말하겠다, 그 말이죠.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는 이 책의 저술, 이 책의 문체가 직설법이다, 이것도 되지만, 직설법이지만, 직설법이라는 뜻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꾸미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꾸민다, 무엇을 꾸민다, 꾸민다 이렇게 말하면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범죄 수사학이 아니라 RHTORIC 수사, 레토릭. 나는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레토릭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꾸미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마키아벨리 이전의 사람들은 무슨 책을 하나 쓸 때면 정해진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되고 하는 수사학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은 로마 시대 때부터 쭉 내려와서 중세 시대에도 변함없이 지켜져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책 자체를 그런 전통에 의지하지 않고 쓰겠다. 전통 따위는 나 퍼서 던지고 쓰겠다 이거죠. 막 저기 단테에서 신곡은 단테 신곡에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를 등장시키죠. 베르길리우스 누구예요? 즉 단테는 자기가 서술하고 쓰고자 하고 있는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의 권위와 함께 씁니다. 즉 단테는 중세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의 권위를 함께 끌고 가요. 전통의 권위를. 그걸 바로 중세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난장이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기 때문에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써요. 사르트르의 베르나르트라는 사람이 쓴 말이 있어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나는 전통적인 서술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다. 여기서 벌써 이 책 내용 자체가 새로운 군주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새로운 군주에게 내용이 새로울 뿐만 아니라 이 책의 형식도 전혀 전통적인 레토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나는 논문 형식으로 글을 쓰지 않아요,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저도 언젠가 그렇게 좀 책에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을 학술서에도 쓸 수 있어야 되면 이 해겔의 이 구절은 굉장히 쩐다라든가 괄호 치고 존나 어려웠음 뭐 이렇게 쓰면 아, 좋으련만. 그런 단어들이 빨리 국어사전으로 올라가야 저도 이 글 쓸 때 좀 편리하겠어요. 요즘 너무 막 어휘가 딸리니까. 그래서, 가령 뭐, 이 책을, 서문에다 우리가 쓸 때, 이번에 편에는 이 책을 읽다가 내가 많이 자빠졌는데, 뭐 이렇게 쓰면 사람들 책 안 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괜히 고상한 말 쓰고 막 그러게 되는데. 그러니까, 외양상의 장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즉,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도 전통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은 마키아벨리가 여기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는가? 이게 나온 거예요. 어떤 시각? 보면, 저는 신분이 낮고 비천한 지위에 있는 자가 감히 군주의 통치를 논하고 그것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무례한 소행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도를 그리는 자들은 그랬어요. 산이나 다른 높은 곳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내려가고 낮은 곳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민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될 필요가 있고 군주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인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국가의 지도를 그리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구판 가지고 있는 분 잠깐 줘보세요. 옛날 구판 가지고 있는 구판에는 이게 풍경화가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국가의 지도를 그리는 자라기보다는 풍경화가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사실은 이게 맨스필드의 여기 영어판에 보면은 those who draw landscap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국가라는 말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건데 이게 제가 이탈리아판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국가의 지도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국가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게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 그냥 지형을 지세를 살펴보는 자 이쯤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땅 지관인은 아니에요. 이게 지남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풍수 보는 양반은 아니고. 요거 뭐냐면 일단 마키아벨리는 자기가 이 국가의 전체적인 윤곽을 바라보는 그 어떤 당파에도 속하지 않는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아주 싸가지 없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인민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될 필요가 있고 군주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인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평범한 인민의 입장에서 군주를 이해해 볼 수도 있다. 근데 앞에 인민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될 필요가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되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는 로렌츠 대 메디치 당전하에게 이게 바치는데 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국가의 지도를 그리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지도를 그리려다 보니 내가 가끔은 군주 입장에서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얘기거든. 이 얘기가. 요 부분이. 그죠? 인민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군주의 입장에도 서봤습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어. 조선시대 때 신하들이 상소를 올릴 때 제가 임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요. 이런 말 쓸 수는 없어. 그죠? 지금 그걸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이 마키아벨리가 여기 잡혀가지고 여러분들 그 손발을 하나로 묶어갖고 매달아 놓는 그 고문 있죠? 이렇게 말고, 이 뒤로 손발, 아, 내가 바닥에 엎어져야 되겠어요, 지금. 조교 나와봐라. 손발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런 형벌을 받은 적이 있어, 이 사람이. 뼈가 으스러질 정도에. 이 사람이 저기, 뭐죠, 역적 모의에 했다고 해요,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의 고문을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이 말을 썼잖아요. 요 구절은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마키아벨리가 로렌초 데 메디치 전하에게 바치는 책인데 사실은 자서전인 것 같아요. 내가 군주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군주가 된 마키아벨리. 군주의 입장에서 마키아벨리가 일개 외교관이었는데 일개 외교관이다가 외국의 군주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내가 군주라면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군주로는 형식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로렌초 데 메디치 전하에게 바치는 책인데 이면에는 마키아벨리 자신이 군주가 되었을 때 나는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책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군주로서의 마키아벨리. 어쨌든 그거는 저의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그 입장에서 딱 보면은 이 책이 잘 뚜렷하게 보이는 점이 있어. 어쨌든 여기 세 번째 문단에서는 마키아벨리가 특정한 당파에 속하지도 않고 전체를 조망하는 군주의 입장에서 책을 쓰고 있음을 밝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부디 이 작은 선물을 제가 보낸 뜻에 따라서 받아주십시오. 이 책을 꼼꼼하게 읽고 뜻을 새기시면 저의 가장 간절한 소망, 즉 전하께서 운명과 탁월한 자질이 약속하고 있는 위협을 성취하셨다는 저의 뜻을 헤아리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는 소리죠. 마지막 문장에는. 우는 소리는 전 싫어요. 우는 소리 하는 사람은. 우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는 소리. 절대로 이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 눈물은 이게. 그러니까 거기 제가 보낸 뜻에 따라서 받아주십시오. 이랬는데 그 뜻이라고 돼 있죠. 뜻. 뜻이 영어판에는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뜻. 스피릿. 영어판에는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이탈리아판을 보면은 이 뜻에 아니모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모. 아니모가 돼 있어요. 아니모. 어? 뭐라고? 이탈리아 좀 알아요? 힘내라. 힘내라. 힘. 아니모가 힘이에요? 아니모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뭐 이탈리아 남자하고 사귄 적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가 이탈리아 남자 사귀었잖아. 몰라요? 맞죠? 이탈리아 남자 아니었어요? 그 호텔 주방장? 박철 부인 옥소리. 아, 아니 뭐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아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지금 이상한데 이게 좀 뭔가 추적해보고 싶은. 아니 저는 스페인어로 아는 건데요. 아, 스페인어하고 똑같은 단어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어하고 똑같아요. 아니 뭐. 그러면 스페인어 알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이 아니모를 스피릿이라고 옮기고 우리는 뜻이라고 옮겼는데 스페인어는 내가 아니모니 뭐 스페인어는 내가 아는 스페인어는 보니타밖에 없어. 아름다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중앙아메리카 거기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공식 언어는 영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영어 공용어 하는 거 있잖아요. 복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복거리 정말 만나면 의자로 확 뒤통수 깨버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어 공용어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가 제가 그 나라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뚜렷이 알았어.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은 영어를 써. 근데 안 배운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써.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가 공존해요. 근데 영어를 할 줄 모른다 그럼 무식한 사람이야. 하층민이야. 영어는 습득해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게 돼. 영어를 말하자면 공용어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영어 쓸 줄 아는 사람하고 한국어 쓰는 사람하고 이게 쫙 갈린다고요. 실제로 그게 역사적인 사례로 거기 증명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복고일이가 책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탁상공론 사건이. 어쨌든 그건 나중에 치고. 근데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이게 영어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차가 아가씨거든. 그래서 아름다운 아가씨, 보니타 무차차, 그럼 기분 좋아하니까 이걸 외우라고 그러더라고. 그 우리 매니저 하는 앤드류 그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 이제 말하자면 청소하는 아가씨나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모르니까 저 뭐라고 해야 되냐? 이랬더니 아 보니타 무차차 그럼 좋아한대. 그래서 무슨 뜻이야? 이제 뷰티풀 레이디 뭐 이런 뜻이래. 그래서 보니타밖에 몰라. 근데 이태리어로 아니모가 바로 힘이에요. 힘.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도 아니모 힘. 그러니까 아니모 그럼 힘내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보낸 뜻에 따라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아니모에 따라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뜻이 아닌 거라. 우리가 뜻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관념적이고. 그게 아니야. 이게 사실은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스피릿이라고 하냐 가령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그럼 무슨 뜻이에요? 김성현. 성령, 그렇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돼서 성령이거든요. 신성한 정의, 성령. 근데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가령 팀 스피릿, 그러면 협동 정신 그러잖아요. 민족 정신, 그때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하고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스피릿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 성령의 힘으로 막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줄 때 막 한수 때 성령의 힘으로 막 침 튀기면서 하잖아. 막 열심히 열심히 말면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말이지 막 나가잖아. 제가 저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조영기 목사가 불광동 천변에서 천막교회에서 해가지고 그 사목을 시작했을 때 그 신도였어. 그래갖고 호서대학교 총장을 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 양반이 장로야. 그래가지고 해마다 추수감사절 무렵에는 가서 저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거 갖고 은사 받고 와야 돼. 그래 가서 우리는 있다가 갑자기 여보 말씀을 못 깜짝 놀래. 노인네가 잠도 못 자게 맨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수하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이렇게 붙어 있는 기묘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니모야. 그게 바로 힘내라 그럴 때 힘. 이게 아니모 이게 그러니까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순수하게 육체와는 무관한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피릿이라고 옮긴 것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스피릿이 가지고 있는 육체성이 있어. 육체성. 그 육체성을 생각하면서 옮긴 거예요. 근데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워낙에 정신이라고만 알고 있을까? 이탈리아로 아니모라는 것을 알아둡시다. 근데 힘인데 힘이니까 마키아벨리의 이 작은 선물을 제가 보낸 가령 힘에 따라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힘에 따라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의미가 확 달라지죠. 저 사실 이거 몸으로 떼어서 쓰는 겁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니모는 육체와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딱 분리되는 어떤 정신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육체에 붙어 있는 어떤 그런 용기와 같은 거, 용기, 분노, 격정 이런 것을 가리켜요 아니모가. 그래서 요 단어하고 똑같은 그리스어가 투모스예요. 투모스, 투모스, 기계라고 옮기죠. 기계. 기계가 높은 남자 그럴 때. 그러니까 플라톤에서 한 인간은 절제와 기계와 지혜 이걸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절제의 덕을 갖춘 생산자 계급, 기계의 덕을 갖춘 전사 계급, 워리어, 무사 계급, 그다음에 지혜의 덕을 갖춘 통치자 계급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분노한다. 이때 아니 이 투모스라고 하는 히랍어를 쓰는데 이 투모스의 이탈리아 번역이 아니모예요. 오히려 순수한 의미에서의 영혼, 순수한 의미에서의 영혼은 이, 라틴어로 아니마예요. 아니마. 아니마는 영혼인데 아니모는 용기, 격정. 가령 천황에게, 일본 천황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진 이봉창, 기노시타 쇼조. 원래 일본식 이름이 기노시타 쇼조죠. 기노시타 쇼조,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다 라는 책이 있어요. 백영식 씨가 쓴 책인데 이봉창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어. 노가다를 했어. 천황을 만나러, 천황의 퍼레이드를 보러 갔어. 그래서 아 내가 일본 제국 신민으로서 천황의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일본 제국 신민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천황을 만나러 갔어. 근데 계속해서 자기는 일본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안 됐잖아요. 조선인이잖아.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화딱지가 나죠. 화딱지가. 에? 화딱지가 난 거야. 그래서 상하이로 상해, 중국 상해 임시정부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타면서 이봉창이 딱 뭐라고 그러냐. 다시는 기노시타 쇼조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다. 이제 나는 이봉창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잡힌 다음에 예심판사에게 보내는 자기 인생에 말하자면 스토리를 쓴 글에 보면 기노시타 쇼조라는 이름을 버리고 나는 내가 그토록 일본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건만 결국 나는 조선인임을 알았고 난 여기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제 이봉창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상해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구절이 나와. 그때 그 이봉창에 분노했습니다. 그거 있죠? 그게 바로 아니모야. 분노하는 거야. 그래서 분노하는 자는 명예를 추구하는 거야. 일리아스에서 파트로클레스가 죽었다는 것을 안 아킬레우스가 분노하죠. 헥토르 죽인다. 잡아 찢어 죽인다. 이렇게 나가잖아. 넌 죽었어. 분노하잖아. 분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가멤논한테 가서 아가멤논에게 말하죠. 나는 이제 명예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그 사람 그렇게 움직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바로 그 멘탈리티 심성 구조 그게 바로 아니모 투모스예요. 분노. 그 분노까지도 잠재우고 완전히 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뭐예요? 관조하는 거죠. 분노하지도 않죠. 관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간은 이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이 작은 선물을 제가 보낸 아니모에 따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군주께서는 아니모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의 아니모에 따라서 받아달라고 그랬어. 내 아니모를 받아달라고 그런 거야. 그럼 뭐야? 군주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플라톤에서는 아까 그랬죠. 플라톤은 통치자 계급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지혜는 관조하는 거야. 조용히. 에? 제지에 그 구절 읽어봐. 단테 신곡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한다는 구절. 숙제로 내줬잖아. 그거 읽어봐. 아까 돌려줬잖아. 크게. 전혀 동요 없는 잔잔함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거나 육신의 그림자 또는 독약이니라. 단테 신곡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혀 동요하지 않는, 전혀 동요, 아무런 동요도 없는 잔잔함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거나 육신의 그림자 또는 독약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단테 신곡에는. 그러니까 단테는 전혀 동요 없는 잔잔함에 이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신적인 고요함이 올라가는 거야. 모든 것이 들끓고 있어도 다 안에서 갈무리를 해갖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 관조라, 컨템플레이션, 조용. 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잔잔함에서 나오지 않는 것, 그러면 잔잔함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뭐냐면 격정이나 분노나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빛이 아니거나 빛이 아니라 어둠이거나 육신의 그림자 또는 독약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테는. 근데 마키아벨리는 잔잔함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분노를 받으라. 이해가 되세요? 분노를 받아라. 어둠이거나 육신의 그림자나 독약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테 이 구절하고 비춰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금 단테의 신곡의 이 구절과 마키아벨리의 이게 제가 보낸 뜻에 따라서 이걸 두 개를 딱 비교해보면 이거는 이 마키아벨리 이 신곡은 아니 저기 군주로는 독약이라 분노라 격정이라 육신에서 나온 거야 육신 아니 뭐가 육신에서 나온 거야 이게 이 몸의 진액이야 신은 그게 없잖아 잔잔한 거잖아요 이거를 받으라고 마키아벨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독이 든 사과지 독이 든 사과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 이 군주론이 가지고 있는 게 신곡하고 탁 이 구절을 아니모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유사한 마인드로 정치에 대해서 딱 아주 나중에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1500년대 사람인데 아주 나중에 막스 베버가 그렇게 말합니다.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 우리 이게 하잖아요. 직업으로서 정치에서 막스 베버는 그렇게 말해요. 정치가는 선과 악 두 군데에서 다 봐야, 선과 악을 둘 다 봐야 됩니다. 천사도 악마도 다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테는 천사를 만나잖아. 베르나르두스도 만나고 악은 다 지옥에서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지옥의 구렁텅이로 들어가. 기껏 단테 읽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갔는데 천국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하고 이제 다시 연옥으로 가는 왕복 열차에 싸고 우리가 편도인 줄 알았더니 왕복이었던 거야. 아 짜증나. 아 짜증나.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은 이제 양아치의 세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연옥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서양에서의 두 가지 종류의 삶을 드러냈는데, 비타 콘템플라티바, 비타 액티바. 자, 읽어봅시다. 비타 콘템플라티바. 아, 이 목소리야. 아니모가 없어. 아니모. 비타 콘템플라티바. 비타 콘템플라티바. 비타 콘템플라티바. 비타 콘템플라티바. 비타 액티바. 비타 액티바. 비타 액티바. 비타 액티바. 요새 책세상이라는 출판사에서 비타 액티바라는 시리즈 책이 나오죠. 그거 알고 났는지 모르겠다. 콘템플라티바는 컨템플레이션. 여기 비타가, 이게 비타가 뭐냐면, 비타 500, 뭐 그런 거 말 때 3. 컨템플라티바 관조야. 그래서 이게 관조적 삶. 액티바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거는 행동하는 삶. 이게 비타 콘템플라티바를 가장 잘 드러낸 게 아까 읽었던 단테 신곡의 그 구절이죠. 그 단테 신곡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라면 이제 마키아벨리는 비타 액티바야. 액티바는 뭘로 해? 머리로 액티바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죠. 액티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모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내야 돼.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비타 액티바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온 거야, 이제. 그래서 근대인은 행동하는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조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들이 근대인이야, 이제. 마키아벨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가 보낸 아니모에 따라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더, 한 번 더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면은 제발 로렌초 데 메디치 전하께서는 비타 액티바의 삶을 사십시오. 행동하는 삶을 사십시오. 액티바, 액티브한 인간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이게 바로 마지막에 이 한 단어에다가 마키아벨리는 이 책에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자신의 심성을 갖다가 쫙 집어넣습니다. 멋진 서문이죠. 헌정사 멋지지. 이게 내가 해설하니까 멋지지 뭐지.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이런 고전들을 읽을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은 미모사처럼 미세한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제가 보낸 뜻이 이 뜻이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뭘까? 이걸 자꾸 민감하게 건드려가면서 읽어야 이걸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또 이게 즐겁잖아. 그죠? 아, 아니모구나. 아니모가 힘. 그러니까 지금 마키아벨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이 작은 섬을 제가 보낸 뜻에 따라 받아주시고 딱 했을 때 신곡의 그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이게 육즙이 쭉쭉 떨어지는 이 이런 게 느낌이 와. 육즙 알아? 육즙? 준영 뭐 왜 그래? 언짢냐? 터 나와? 배 터? 터 나와? 배 터 이놈 뭐? 안 나와? 어. 육즙이죠 육즙. 육즙.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마키아벨리 이거 있잖아. 이걸 가령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은 직업으로서 정치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또 이거를 어떤 놈들은 이거는 가치 판단 선과 악이 문제가 아니야. 육즙에 선이 있어요. 생각해봐. 육즙. 아, 우리 아 육즙 육수 아마 이 육즙 쭉쭉 짜면 나오는 육즙에 선과 악이 없어. 여기는 선악의 선악을 넘어서는 세계. 예? 선악과는 무관한 세계. 그러니까 선악을 피하냐. 예. 니체가 말하는 초인 같은 사람들이 이게 이 바로 비타 액티바의 인간들이 극 좋다. 한번 우리 육즙을 짤 때까지 짜가지고 아니모를 짤 때까지 짜서 비타 액티바를 해보자. 그러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대인에게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거야. 지향점이 없어. 단지 그들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비타 액티바를 했을 뿐이야 라고 변명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있죠. 거기서 나치 전범들이 너희들은 인류의 행복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다. 딱 그렇게 말하니까, 안다, 이놈아. 걔네들 그랬어. 나는 알고 있었다. 다만 나는 나의 비타 액티바를 살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건드리지 마. 나 사형시켜도 괜찮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선악을 넘어가 버린 거야. 이 악의 교사라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악이 아닌 거라. 이 과정 그 자체에다가 쫙 육즙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기록들이 그렇게 나오잖아. 이게 뻔뻔한 게 아니야. 그들은 그냥 충혈된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대인들이. 그래서 이게 바로 근대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무자비함. 동경에서 동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본의 전범들, A급 전범, 도조 히데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탁 전범처럼 나섰습니다. 너네들은 인류의 평화 안녕에 반대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 동경에서 나온 1급 전범들이 뭐라는데, 7일 짜면서 사실은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거든요.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무지하게.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일본의 학자가 쓴 현대 정치의 사상과 행동이라는 책에 보면 초국가주의 논리라는 그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일본 전범 재판에서 일본 전범들이 얼마나 찌질하게 굴었는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 뭐죠? 게벨스. 책 제목이 뭐더라? 게벨스. 교양인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 있는데. 어? 대중선덕의 심리학. 게벨스. 게벨스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거 사지 말고 그냥 빌려서. 두꺼운 책 사지 마세요. 내가 쓴 건 두꺼워도 사주면 사야 되지만. 그거 딱 읽으면 괴벨스가 그런 놈이에요, 괴벨스가. 괴벨스의 그 대중선동의 심리학 그 표지를 한번 보세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사지 마. 괴벨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삐쩍 마른 놈이거든. 근데 쫙 이렇게 해갖고, 이 뿜어내는 이게 나와. 나 딱 그걸 보면, 예? 예? 그게 바로 그게 다크 포스야. 응? 에피소드 1 나온 다크.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아니모가 뭐냐, 이게 이 형상, 아니모를 형상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 아니모가 형상화됐을 때 그 괴벨스의 그 연설 장면 있잖아. 그걸 보시면 돼. 그걸 보면 돼. 그 다음에 아니면 레니 리펜슈탈의 의지의 승리. 그 DVD 있어요. 의지의 승리 보면은 니른베르크 당대에서 히틀러가 막 하는데, 루돌프 헤스지? 헤스가 한번 딱 하는 거거든. 히틀러 이스트 도이치, 히틀러가 독일이고, 독일이 히틀러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 히틀러 이스트 도이츠란트, 도이츠란트 이스트 히틀러,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고, 그러면 밑에 이게 이런 안경 쓴 사람 있잖아. 지식인이고 뭐가 할 것이 단상 단화가 그냥 모두가 딱 일어나가지고, 하이! 하는 이 장면이 나온다고. 그게 집단적으로 아니모가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게. 악하게 가면 그렇게 가는 거야, 악하게 가면. 이해가 되세요? 그걸 하는 거야. 도서관에 있어요, 혹시, 의지의 승리? 내가 하나 사다 줄게, 없으면. 그, 다들 봐야 돼. 의지의 승리 그 DVD를 보거나, 아니면 그, 대중선동의 심리학 괴벨스 있죠?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그 괴벨스 표정을 보면, 이 아니모가 뿜어져 나갈 때 어떻게 가는가? 그게 나오는 거야. 바로 이게 바로 근대 세계가 만들어 놓은 갈대까지 가는 광기야. 그래서 슈테판 치바이크가 쓴 책이 어제의 세계 있잖아. 슈테판 치바이크라고 있어요. 어제의 세계. 지식공작서에서 나왔는데, 지식공작서에서는 추잡한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역이 일본은 없다도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슈테판 치바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제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어제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슈테판 치바이크는 잔잔한 교양인이에요. 바로 그 악으로 뿜어져 나오는 아니모 때문에 망가져가는 세계에 그 세계를 애도하면서 쓴 거예요. 슈테판 치바이크 나중에 자살했어요. 이 못 견딘 거야. 이 괴벨스 같은 애들이 천박한 아니모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니모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연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말했는데 그것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괴벨스는 그랬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돈독까지 딱 덧붙여지잖아? 그럼 뭐, 뭔지는 알겠지, 뭐, 세상에. 아니모에 돈독이 붙어버리면, 이제. 아니모에 돈독이 붙으면, 14조가 이제 날아가는 거야. 이길 수가 없어. 아니모를 이기는 건 아니모밖에 없어요. 사실. 아니모에 돈독이 붙으면 14조가 날아간다는 것만. 다음 시간에는 제1장부터 군주국의 종류와 획득 방법들, 제1장부터 제14장까지 읽습니다. 제14장까지. 14장까지 읽는데, 지난번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챕터들 있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저 강의 들은 내용 되게 중요해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